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적들의 수중에 있는 상황에서 쓴 시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먼저 그 공고하고 비참한 처지를 1절과 2절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겠노라고 또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내게 어찌하리 하는 태도입니다. 내 목숨은 너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다윗은 공고한 자신의 상황을 5절과 6절에 토로합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오해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왜곡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금의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열심으로 다윗을 추적하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괴로움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피력합니다. 자신의 이 신앙을 드러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주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의 찬송을 10절부터 13절에 올립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상황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57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57편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굴에 숨어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굴이 아니고 혹은 힘 있는 자의 수중이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는 지금 피하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또 이 재앙이 지나가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이 재앙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성도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라고 말하죠. 그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알았던 다윗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그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시체들 속에 거하는 것처럼 죽은 운명이고 적들의 창과 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압니다.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비록 지금 문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찬송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아주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이 요동치 않고 확정되었다고 7절에 선언합니다. 그는 조용히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고 말하고 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깨워서 그들과 더불어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보여주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피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까?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쫓기는 상황, 피해야 되는 상황, 모두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 따돌림을 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적들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숨고 도망다닐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